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갈라진 논바닥과 메말라버린 강, 농부의 타는 손바닥과 깊게 패인 주름살. 하지만 찔러도 비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이 화낼만한 일을 해서 이럴까요? 이렇게 비가 기다려질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FM 영화음악이 레인메이커가 된 기분으로 비를 기원해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논바닥만 적실 비를 비나이다. deepest dark forest, where the people are many and their hands are all empty, where the pellets of poison are flooding their water, where the home in the valley meets the damn dirty prison, where the executioner's face is well hidden, where hunger is ugly and souls are forgotten, where black is the color and none is the number. Start singing, and it's hard. It's hard. 정말 이 노래의 제목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 Hard Rains Are Gonna Fall, 영화 7월 4일생 중에서 에디 브리켈과 뉴 보헤미안스가 노래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좀 시원해졌습니까? 대구 동구 신한삼동의 양효진 씨, 강원도 강릉 송정동의 전혜심 학생, 좀 시원한 무더위를 쫓을 만한 그런 곡을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FM 영화 음악이 이렇게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한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누구는 어느 여성 장관 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요즘 하늘이 정말 찔러도 비 한 방울 안 내릴 그런 하늘 같은데요. 뭐 내일쯤은 조금이라도 비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김정균 씨 하이틀로 친구 설란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이름이 정말 예쁜 친구네요. 설란이. 혹시 그 설이 눈설자고 란이 그 난 난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눈 속에서 빈 한 송이 뭐 난꽃. 아주 멋진 친구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축하곡은요.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에서 김세화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Stealing Home, 추억의 첫사랑이라고 우리 비디오 제목이 나왔죠.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영화. 이 중에서 데이빗 포스터와 마를린 마틴이 부르는 앤 When She Danced 띄워드립니다. I love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놀래라. 너 국어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어떻게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시. 네가 또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의 카페리시 레귤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백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마랑 드론과 모니카 비티가 주연했던 영화 태양은 외로워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이 앞부분의 반주가요, 좀 어디선가 많이 들은 팝송의 첫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목이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방금 홍동식 PD랑 둘이 딩디딩디딩 이거 뭐지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태양은 외로워, 이 영화의 원제는 레클립스입니다. 일식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태양은 외로워라고. 약간 촌스럽죠? 자, 가끔 이 영화를 태양은 가득히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태양은 가득히, 그러니까 블랭 슬레이어는 르네 클레만 감독이 연출하고 또 역시 아랑드롱이 주연했던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외로워, 이 영화는 주연인 모니카 비티의 남편이었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이 만든 이탈리아 영화고요. 여하튼 두 영화 모두 테마음악으로 더 유명한 작품들인데요. 오늘 FM영화음악은 이태리 영화의 유명한 추억의 테마들 모아봤습니다. 아마 추억 속의 이태리 영화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길, 라스트라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제소 미나욕의 줄리에타 마시나, 또 음악을 맡았던 니노 로타. 이 세 사람 모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니노 로타, 음악을 맡았던 니노 로타는 이 무렵부터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서 역시 이태리 사람인 엔니오 모리코네와 함께 영화음악의 새 바람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는 클래식풍의 웅장한 음악의 주류였던 당시 영화음악에 전기기타나 뭐 색소폰 같은 악기를 도입해서 아주 다양한 영화음악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정작 니노 로타 그 자신은 중세 음악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탄탄한 클래식의 기초 위에서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그런 셈이 되죠. 펠리니 감독과는 여러 작품에서 작품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파솔리니 감독의 영화에도 손을 댈 만큼 니노 로타는 다양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습니다. 자, 니노 로타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길, 라스트라다 중에서 젤소미나 한번 들어보죠. 부산 금정구 부곡 3동의 김미애 씨. 밤 분위기에 이 곡도 괜찮지 않았나 싶어서 띄워드렸는데요. 길 라스트라다 중에서 젤소미나 니노르타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 젤소미나는 깐소네로도 히트했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사라진 불쌍한 아이 Pauvre enfant perdu라는 제목으로 번안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You and You Alone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 길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이태리 영화 하면은 철도원. 이 영화도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TV에서 워낙 여러 번 상영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아요. 또 이 영화에는 감독 피에트로 제르미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인 안드레아는 가정에서는 근엄한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전기기관차의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운전하던 기관차에 한 사나이가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일 때문에 충격을 받은 안드레아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좌천되죠. 그러던 중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파업으로 기관사가 너무 부족하게 되니까 안드레아는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기관차를 운전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집과 직장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의 어린 아들인 산드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모셔오지만 안드레아는 결국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철도원의 줄거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 철도 파업 사태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여하튼 이런 줄거리 속에서 이태리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여주었던 영화 철도원의 테마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좀 애조를 띠고 있죠. 그 꼬마 아들 산드로의 음성도 들렸는데요. 영화 철도원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청파동 2가의 김정현 씨 혹은 이혜리 씨 어떠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또 꾸벅꾸벅 졸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철도원의 음악을 담당한 사람은 까를로 루스티켈리인데요. 감독 피에트로 제르미와 함께 또 하나의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역시 추억의 이태리 영화 형사인데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주연을 했고요. 또 감독 피에트로 제르미는 여기서 형사 역을 맡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디오네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는 그를 지켜보는 애인 이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이 잘 표현된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음악이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죽도록 사랑해서라는 제목으로 아주 크게 히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부른 가수 알리다 켈리는 작곡자인 까를로 루스티 켈리의 친딸입니다. 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든 곡이죠. 그 곡 들어보죠. 영화 형사의 테마, 우리 제목으로는 죽도록 사랑해서입니다.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 브라차 테메스카르돈 이 도로레 Voglio restare con te se non me moro. Voglio restare con te se non me moro. Voglio restare con te se non me moro. We'll be right back. 카페 분위기가 나죠. 카페 음악이라는 테이프 같은데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영화 형사 중에서 시노메모로, 알리다 켈리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형사에서 주연을 맡은 여배우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꼽혔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에도 그녀의 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작년 깐느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을 맡았었죠. 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여하튼 소피아 로렌과 함께 60년대 이태리 영화의 양대 프리마돈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이태리 영화들을 정리하다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작품들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대개가 못다 이룬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존스와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나왔던 종착역도 그렇고요. 해바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마 관객들을 가장 애달게 만들었던 영화는 아무래도 부부의 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 역시 주제가가 데이트했던 작품이죠. 또 여주인공 마라 역을 맡은 배우가 역시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였고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나탈리 우드의 오빠로 나왔던 조지 차키리스가 맡았습니다. 자, 줄거리가 상당히 그 순회보적이에요. 잠시 이 줄거리를 들으시고 테마를 들으신다면 아마 더욱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줄거리 대략 말씀드리면 1944년 여름 부베는 친구의 전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여동생인 마라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베와 마라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곧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베는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경찰관을 사살하고 그 길로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죠. 부베는 마라에게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감옥으로 가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마라는 그가 석방되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영원히 그를 기다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용이 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답니다. 자, 이 부베의 연인의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청주 유량동의 정미경 씨, 또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의 박설희 씨, 함께 해주시죠.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어서 테마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요 ero un compagno del povero Sante. Mi ha parlato una volta di lei, ma io credevo che insomma non c'è tanta somiglianza. Certo. Non era mica mio fratello. Come? Come sarebbe a dire non era suo fratello? Era il mio fratellastro. Ah. Sì, era figlio di mia madre. Mio padre gli ha dato solo il nome. Per me invece era proprio come un fratello. Finito. Grazie. Voi in che modo l'avete saputo? Da un contadino di Montespertoli. Lui era lì quando l'hanno preso. Solo molto tempo dopo abbiamo saputo che era stato fucilato. Thank you. 전북 1위 석왕동의 이정선 씨 잘 들으셨습니까? 부배현인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테마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태리는 영화가 상당히 부흥했는데요. 패전국이면서도 이태리 영화가 부흥한 이유는 예전에 무솔리니가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무솔리니는 영화가 정치선전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종합촬영소와 영화학교를 건설했는데요. 비록 파시즘을 선전하는 영화들을 양산하긴 했지만 훌륭한 영화 기술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덕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이태리는 네오리얼리즘으로 영화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70년대 초까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국내의 추억의 명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억의 명화라고 꼽는 것 중에는 이태리 영화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한 이태리 영화 음악 중에는 Trust Me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Trust Me는 그 영화 정사 라벤츠라의 주제가인데요. 태양은 외로워와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영화고요. 그의 아내인 모니카 비티가 역시 주연도 맡았습니다. 주제가 트러스트 미는 니코 피렌코가 불렀는데요. 그는 또 다른 이태리 영화인 태양의 유혹 이 영화의 주제가도 불렀습니다. 태양의 유혹의 주제가는 그 원제가 하늘 위에라는 뜻인데요. 이 곡을 영어로 바꾼 What a Sky라는 곡이 더 유명합니다. 자, Laventra, 정사의 주제가인 Trust Me와 태양의 유혹의 주제가인 What a Sky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FM 영화 음악입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on the beac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it's hard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ay. What go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they did the earth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Play the flute, the top, play the harp, the place, play the bass, and they sound the cho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op, play the top.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n the strings, the chop,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fron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What do they got? A lot of sand. We got a hot crustacean band. The Each little clown here know how to jam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ail here. That's why it's hot now under the water. Yeah, we didn't look here down in the mud here under the sea. 만화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3동의 김춘길 씨. 친구 경우, 진규, 선우, 정훈이, 정호와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이수빈 씨가 신청하신 만화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Under the Sea였습니다. 인천 남구 숭인 2동의 민경민 씨 어떠셨어요? 아주 시원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인천 효성 1동의 박다민 씨, 청주의 윤경숙 씨, 하이텔의 이현우 씨, 민철호 씨, 전주 진북 1동의 정진우 씨, 하이텔의 김환수 씨, 전민규 학생 차진웅 씨, 이의호 씨, 고영진 씨,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영도 씨 등등 아주 많은 분들 아마 여름이라서 더욱더 이 곡이 생각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 됐습니다. 그 전에 중국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했고요. 전라북도 군산 월명동의 소정은 학생께 띄워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서초구 방배사동의 정풍균 학생, 아주 오랜만에 편지 주신 고마운 분, 또 부산 남구 남천이동의 진경혜 씨, 대구 서구 평리이동의 이서영 씨, 묵동의 문희령 씨, 그리고 전북 남원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듣는 애청자라고요. 아침이면 이어폰이 목을 조르기 때문에 이 하헌명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사동에서 김선경 씨가 지은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신 곡 영화 마이웨이 중에서 골랐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 때 도밍고 카레라스 파바로티가 이 마이웨이를 부르니까 객석에서 프랑크 시나트라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프랑크 시나트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마이웨이. 그리고 홍동식 PD와 저도 저희들의 길을 가지요.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